보고 웃는 그대 모습에 내 가슴은 두근두근. 오늘도 그대 보고 있으면 어쩔 줄을 모르겠네. 외로운 화물짓세네. 나를 부르는 그녀 목소리 내 마음은 두근두근. 오늘도 그녀 만날 생각에 어쩔 줄을 모르겠네.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땐 첫눈에 반해버렸네.